Why are you hating, man? Yeah, it's a warning. Got me burning up, up, gotta get raw. 그녀보다 눈빛 A warning. Stop, stop, 거기 멈춰. 그 짧은 순간 아슬한 긴장 발라진 심장 숨이 멈춘 듯해. Days running, 연구할게. 너, 넌 비켜줄래. 그녀 이미 my girl. A running. Stop, stop, 너는 안 돼. 넌 나만 바라봐. 딴 데, 딴 데 보지 마. 네 옆에 있잖아. 나만 나만 보면 또 여기 저기 그녀 노리는 시선 또 이리저리 점점 좁혀 들어와 내 작은 내가 아니야 조심해야 해 cause it's time to lose control time to lose control 그 순간도 다른 곳파 나 보지 마 그냥 볼 수 없어 넌 놓칠 수 없어 네 옆에는 나만 You're mine.